만나고 싶어요 그대를 우연이라도 낯선 길에서라도 꼭 한번 보고 싶어요. 가슴 시린 그 이별 후 사랑의 몸살을 알았던 나 그때 잘못도 있었지만 내 잘못이 너무 컸어요. 시간 지나 버려진 초대꽃 같은 사랑은 끝이 났어도 그대를 보고 싶어요. 어디선가 다시 한 번만 만나고 싶어요 그대를 어디서라도 먼 발치에서라도 꼭 한번 보고 싶어요. 가슴 시린 그 이별 후 사랑의 몸살을 알았던 나 그때 잘못도 있었지만 내 잘못이 너무 컸어요. 피해 젖어 떨어진 포스터 같은 사랑은 끝이 났어도 꼭 한번 보고 싶어요.